지난 시간 우리는 성숙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정말 누가 보아도 기쁨의 그 길 가운데에서 갑자기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들을 만나는 기쁨도 아니었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잘 인도해달라는 그런 소원의 기도도 아니었고 오직 가나안을 벗어나야 되냐 벗어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냐 따르지 말아야 되냐 그 고민 가운데에서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또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야곱의 결정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게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 보니까 서두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떠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낫사인데요. 이것은 그냥 떠나다 단순히 장막을 뽑아서 장막을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인 상태인 거죠. 그는 단순히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도요. 창세기 46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두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여기도 떠나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은 앞에 1절에 있는 나사라는 말과 달리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약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합성어로서요. 약함이라는 동사와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히브리어에서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는 단어와 이것이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미완료형으로 함께 쓰이면 이것은 과거의 어떤 행동에 완료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자기가 과거의 어떠한 것의 완료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야곱은 지금 이때 5절에서 브엘세바를 떠나는 이 떠남은요.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과거에 의심을 품었고 과거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고 과거에 염려스러운 그 것이 이제는 확인되고 이제는 해결되어서 그 확신 가운데에서 떠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서 야곱은 그 말씀을 확인한 그 시점으로부터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의 이 떠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어떤 상황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그는 확인하면서 떠나고 있는 그 확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어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나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함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 아는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녹여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아, 그 확인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모든 삶을 결단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47장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야곱의 성숙한 그 모습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말하는 복, 세상의 복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47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예전에도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서로 만난 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요. 뭘 제일 먼저 했죠? 그렇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와이에 바라크인데, 그것은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말과 와우 계속종용법이라는 것이 또 같이 쓰여 있는 거죠. 와우 계속종용법이라는 것은 동작의 진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에게 나온 것과 동시에 그는 일반적으로 인사를 한 게 아니라 바로에게 축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것이고, 왕이 신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먹을 것을 구걸해야만 했던 이 야곱이, 거지와도 같은 이 야곱이 세상에서 제일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으며 권위가 높은 이 바로에게 나아오자마자 대뜸 축복을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시 바로는 신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그의 왕권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미천한 목축업자인 야곱이 애굽 왕과 대면하여서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이 모습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가 왜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을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은 지금 어땠다고요? 성숙했다고요. 야곱은 지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 상식과 그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던 그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바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가치로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성숙한 신도의 모습으로 그를 향해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어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그리고 여러 고관 대작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이 이렇게 결박되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신문 받는 것 외에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심판하고 신문하고 있는 왕과 총독과 고관 대적들 앞에 뭘 해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축복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의 신분이고 너희들에게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내가 뭔가 신문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래적인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야. 나는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맡은 자라는 거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해. 너희들도 이 세상에 그러한 시각으로 말미암아 나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너희들도 그 구원 안에서 복음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해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시각인 거예요. 창세기 47장 10절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4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나오는 장면인데 뭘 했다는 거죠? 축복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축복하다, 나오니라 이 단어 앞에도 와우 계속종용법이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 또한 야곱이 바로왕을 앞에서 떠나오면서도 뭘 했다는 거죠? 축복을 하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민법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곱은 바로왕 앞에 나가면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고요. 그와 함께 대화하고 나오면서도 그는 여전히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를 향해 축복을 하는 그 모습을, 그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당당함, 야곱의 이 성숙한 신앙, 야곱의 이 대단한 믿음이 보이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위의 높음을 위해서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성취를 이루게 주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좋은 성취를 이루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요? 요셉요? 요셉도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요셉보다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누구죠? 바로왕인 거죠. 바로왕은 요셉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의 기준으로 볼 때 그보다 더 누가 창세기에서 위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절대 그것이 복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부터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초반부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도 제가 족보를 강의하면서 얘기하겠지만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까? 가인의 족보. 이들은 가인의 10명의 후손들 이름이 나오면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문화를 창출하고 모든 것을 주도했던 인물로 나오는 거죠. 철을 만들고 그리고 향락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며 세상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냈던 인물로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한 자로 살고 연약한 자로 살고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비도 안 오지 않던 시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배를 짓고 있는 그 이상한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복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 가운데 누가 복된 존재입니까? 자, 설명드렸죠. 이스마엘도 그가 세상 가운데서는 아주 위대한 성취를 누렸던 인물인 거죠.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열두 아들들이 그 모든 땅 가운데에서 열두 족속을 이루고 열두 방백을 이루어서 그 성과 성읍을 이루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홀로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 아들들도 서로 싸우면서 한 명은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모습이죠? 성경은 이삭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가 더 세상 가운데 잘 살았던 인물입니까? 에서가 더 많은 부와 많은 힘과 많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에 비해서 항상 에서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에서가 두려워서 그가 늘 빙빙도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된 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철저히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조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참 진리이냐? 세상의 힘과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바벨탑이 아니라,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라인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고 때로는 힘든 삶을 살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복음의 라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성경은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바벨탑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의 세력, 이 땅의 힘과 가치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권위를 누리는 그 모든 세력들, 그것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 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성숙한 신앙인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된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치 속에서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복된 믿음으로 그를 향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변한 모습 두 번째는요.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의 나이가 얼마이냐라고 묻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나그네 길,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그루라는 말인데 이것은 거주지 또는 머무는 장소 또는 나그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130년간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한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상태가 1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모든 일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절대 나그네로 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에 나그네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죠? 형의 허기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소유했던 인물이에요. 나그네는 이러한 물질과 이러한 소유를 내려놓는 자들이 나그네잖아요. 짐이 가벼운 자들이 나그네잖아요. 그러나 그는 늘 움켜쥐는 자였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그것을 움켜졌던 자인 거죠. 또 그는 아버지가 그 육고기를 좋아하는 그 습관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훔쳐오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14년의 고생을 해서라도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던 인물인 거죠. 그런 노력을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세속적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그 자신의 재산들을 유지해왔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는 이 땅에서 늘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왔던 그 삶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의 삶은 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130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며 관심을 쏟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그 형들의 순수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는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22년 뒤에 그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죠.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내가 소유하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많은 것을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후에서 이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그는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누려오면서 많은 것들을 누려오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왔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강타했던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요셉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아, 이 기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이 삶이라는 것은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그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7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더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이제 147세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시간이 17년이 흘렀던 것이죠. 그때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이제 어느 정도 임박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죠? 나를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내가 이 애굽에서 내 시체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 애굽의 시체를 묻지 말고 우리 조상에 있는 묘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도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조상의 무덤에 나를 안치해 달라는 것을 그가 당부하고 있는 거죠. 맹세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지금 전 세계가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란 때에 애굽만큼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가난이 있고 모든 곳이 어려운데 애굽만큼은 풍요가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애굽은 어떤 곳이죠? 자신이 죽었던 아들 요셉이 바로왕 다음으로 가는 세력가로 등극해서 이 애굽에서 가장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러한 신분의 아들의 아비로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또 하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은 동경하는 곳입니다. 이 애굽에 올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삶을 모두 다 추구하며 동경하며 그리고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자기가 묻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자신의 조상들이 죽었던 그 땅에다 자신을 묻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의 나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나는 잠시 잠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의 풍요와 또 이 땅의 가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임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 이게 뭘 상징하죠? 이게 영원한 삶,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모든 시간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는 나그네 삶을 뒤로한 채 천국으로 하게 될 거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의 시신을 가나안에 안치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요셉은 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렇게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메고 들어가서 그렇게 안치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중세시대 가운데에서 수도사들의 그 인사말로 했던 고백이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그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비아토르란 단어예요. 비아토르. 이게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비아토르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그네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주지시키는 인사말이 바로 비아토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힘을 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아토르, 너 힘 빼. 세상에서 그렇게 힘을 주고 살지 마. 안 된다고 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욕물 쓰지 마. 힘 빼, 나그네야. 또 하나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잠깐 살다 가는 거야. 우리에겐 영원히 있는 거야. 우리에겐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가나안, 그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비아토르의 삶으로 잠시 잠깐의 힘을 빼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그럼 옆사람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한 번 더. 옆사람은 손을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잡아보시고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아토르. 이제 이 깊은 뜻을 아시죠? 이 아주 엄청난 뜻을 아시죠?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나그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이 변한 모습은요, 야곱은 선과 악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선과 악을 정확히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이 130년간의 삶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말 그대로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는 형의 분노가 무서워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거의 종처럼 사는 거죠.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처럼 살고 그 삼촌 라반의 술수에 의해서 여러 번 변기하는 그 약속을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었지만 많은 고생을 했어요. 또 6년 더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삼촌이 도와주지 않자 그는 야반 도주에서 삼촌이 가장 바쁠 때 도망 나왔던 인물인 거죠. 그리고 그는 또한 그 도망 나온 가운데에서 라헬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는 죽음을 먼저 봤던 인물입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그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애정을 쏟았던 요셉이 죽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그는 죽음과 같은 시체의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죠. 더 대단한 것은 22년이 흘러왔을 때 요셉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뻤던 것보다는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형제들, 이 자식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실직고 하지 않고 22년 동안 죽었다고 거짓말해왔던 이 아들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는 그 어려운 그 감정들을 주체로 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평생을 살아왔던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노년 때 팔레스타인 전역에 기근이 듭니다. 자신이 평생 보러 왔던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에 그 모든 아들들을 보내면서 빌어먹어야 했던 그러한 삶을,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의 세월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험악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고백하던 이 험악하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자,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험악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쁜, 악이라는 의미라고요. 이게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악, 그 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살아온 130년간의 삶이 험난한 세월이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세월이었다는 거죠? 악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굴곡이 많은 험난한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치된 삶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친 그 삶을 살아왔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야곱이요, 이제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 야곱의 습관과 야곱의 그러한 상태였다면요, 세상의 정점에서 있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실력자로서 있는 바로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꾀와 수로 바로를 설득했어야만 해요. 그리고 바로에게 뭔가를 얻어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애굽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는 수를 쓰고 그 모든 경우를 나타내야 했던 자로 섰어야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감언인설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앞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들어가면서도 나오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선포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인물들, 그들이 선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그 선악을 구별하는 자로 서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성도님과 함께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근데 그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목사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 이게 무슨 의미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좁은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삶, 그게 좁은 문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넓은 문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밤에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말씀 찾아보고 분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히 그 뜻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3절에 나와 있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이 뭐냐면 넓은 문이죠.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그 길은 넓은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넓다라는 단어, 이 넓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리코로스란 말인데 이것은 넓은 땅, 광활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넓은 문은 넓은 그 땅이 펼쳐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으로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배워왔던 가인의 길, 에서의 길, 바로왕의 길, 바벨탑의 길,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바벨론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광활하고 넓고 이 땅으로 가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잘 설명드렸듯이 설명하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이 세상에 힘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경제와 문화와 그 모든 물질과 그 권위만을 추구하는 그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세력들, 그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 13절 좁은 문으로 하면서 14절에 얘기하는 거죠. 좁은 문은 뭘 얘기하냐면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것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13절에 나와 있는 좁은 문이란 단어가 좁다라는 단어와 문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좁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작은 것을 얘기하고요. 좁은 것을 얘기하고요. 문은 이게 헬라어로 펠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작은 문이 아니고 큰 문이에요. 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 펠레라는 단어가 이 문이란 단어로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이게 좁은 작은 문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문이고 넓은 문이지만 이 문으로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문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있는 특징 가운데 협착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협착하다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들리브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한되고 좁다 또는 우겨싸다, 억누르다,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넓은 문이긴 하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여러분? 홍해길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두 부류가 지나갑니다. 한 부류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표현이 뭐였죠? 육지같이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홍해길을. 그러나 그 뒤에 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병졌는데 따라오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그것을 시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똑같이 따라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모두 다 죽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넓은 길과 좁은 문, 이것입니다. 똑같은 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 오직 야곱처럼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바벨의 문화를 거부하고 애굽의 문화를 거부하고 바로의 그 왕됨의 직분을 거부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축복을 해주며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들, 그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계시는 신실한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